perfect, just work it. 넌 quitty, 나 quitty, 또 pretty, yeah pretty. 빛이 나 빛이, 넌 silly, 자 있지. 혹시 누가 너를 자꾸 욕해? 욕해. 다음 영화 레디 가서 전해. 나 놈들이 뭐라건, 이 세상이 뭐라건, 너 내게 최고, 너 끝대로. 나한테 쫄지 마라, 누가 뭐래도 넌 괜찮아. 강해 너는 말이야, you say yes or no, yes or no, bro. 20세기 소녀들아 living la, come on baby. 21세기 소녀들아 그로마, 그로마, bad moon baby. 말해 넌 강하다고, 말해 넌 충분하다고. Oh, everybody gonna love you, babe. Everybody gonna love you.